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은 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같이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던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예.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몇 가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이제 물음,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계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주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은 sovereignty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sovereignty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를 나타내는 슈퍼와 권세를 나타내는 레인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또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예상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해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돼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19절 20절을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그럼 무슨,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19절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허물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얘기죠. 이 허물하다라는 말은 다른 이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는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지고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즉 잘못에 대해서 왜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결정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라는 말씀과도 또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인데 아무도 그 뜻을 대적할 능력을 가지지 못함이니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으면 될 것을 왜 만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애초에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삭과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과의 갈등도 없었을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동네 오랫동안 생긴 그 갈등도 그 원인도 없었을 것을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불신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내가 감히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존재 그 자체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존재일 뿐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면은 곤란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21절을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또 질문하죠.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여자 성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좀 시집가서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엄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 성도님도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시집가서 많은 고생을 하며 힘겹게 살던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따지듯이 묻더랍니다. 엄마, 왜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더랍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을 고생시키려는 목적으로 낳았겠고 고생하라고 시집을 보낸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그렇게 말했겠는가 싶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또 반문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딸의 고생도 엄마의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생을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에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 인생은 지음을 받은 그릇으로서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호한 것이요 또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한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대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무슨 말 하리오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전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뜻을 찾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질문을 대단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순종이 당연하며, 맡은 자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언제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찾아내서 수고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아무도 반문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그 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언제나 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